경이하란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혁명활동 소식을 7일부터 10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다스통신, 중국의 환구망, 미국의 UPI통신과 나이지리아 김일성 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민주공고 주체서상연구 전국위원회, 에스파냐 바스코 주체서상연구소조, 나이지리아의 본부를 둔 조선민과의 친선 및 연대성 아프리카지역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들은 경야란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강동 정밀기계공장을 현지 지도하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라오스 통신, 네팔 신문 아르판과 주체사상 및 선군정치연구 네팔 기자협회, 네팔 조선친선협회, 백두산 제스코 조선친선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들은 경야란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 새로 건설된 평양 초등학원을 현지 지도하신 소식을 러시아의 인터넷 홈페이지 이르쿠츠크 블로그 스포트 루는 이 소식과 함께 증강한 땅크 창가 보병연대 겨울철 도하 공격 전술 연습을 지도하신 소식, 려명고 건설장을 현지 지도하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출판 보도물들은 경야는 최고 령도자 동지의 사진 문헌들을 모셨습니다.